깜빡이니 비오는 한국 갈매기도 울다가 지쳐 나르는 흰날의 갈매기에 그리운 이 마음 너를 어이 몰라 주르려 만나야 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울며 울며 나를